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0일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구자들인 장우라 가족 일행, 조보중의 딸 주위 가족 일행과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, 러시아 원동 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, 러시아 감차드카 비원강 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, 제로 우스리스크 동포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